represent new collabo 2AM 방탄소년단 Let's go! H to the A to the T to the E 어젯밤 두 잠수 또 연락 없이 넌 wanna hate you L to the O to the V to the E 내 앞에서 내 곁도 사정 없이 Don't wanna love you Don't wanna love you 더 널 못 참아 넌 왜 널 못 떠나 나도 떠날 수 있어 내가 널 미워하기 전에 단 며칠 만에 어떻게 이리 사람이 변해 사랑이 변해 No 난 여기 그대로야 피해자인 척마 우리 문제 네 태도야 영화 보기로 한 날에 딱 꺼져있는 phone 덥다는 핑계를 대며 떨어져있는 손 I can handle anymore 더 큰 믿음을 줘 애교 부리지 말라니까 나 진짜 삐졌어 더 널 못 참아 넌 왜 널 못 떠나 나도 떠날 수 있어 기다리는 나 악순환을 매일 촉박했던만 가는 시간 너와 난 자석의 극처럼 달라서 끌려 하지만 우린 아직 서로 이해하는 데서 둔 걸 미안하다 늦친 눈 네 미소에 오늘도 난 믿기로 해 다르겠지 이번엔